긴장 안녕. 어 이거 들리는 거야? 아 진짜 나도. 민정 안녕. 일손이 두 명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. 녹음 중인가? 녹음하니? 뭐니? 털복숭이? 좋아보는 니코.